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정오 뉴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은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을 최고 권력자의 겁박으로 이루어진 뇌물공여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전형적인 정경 유착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측에 동일한 책임을 지웠던 1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더 무겁게 인정한 것입니다. 이로써 특검 프레임은 깨지게 됐습니다. 정 부장 판사는 항소심은 이 사건을 대한민국 최고 정치 권력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 내 최대의 기업 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소원이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으로서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그에게 뇌물 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본 것입니다. 정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등이 뇌물 공여의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이익이나 특혜를 요구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주요 외신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소식을 긴급 뉴스로 타전했습니다. 삼성의 경영 공백이 끝났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에 제동을 걸기를 바라던 검찰에 타격이란 분석도 내놨습니다. AP통신은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한 뒤 법원의 냉정한 판단을 기대하던 많은 사람들이 관대한 판결에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재용 부회장 징역형이 절반으로 줄어 자유의 몸이 됐다고 전하며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이 있는 사업가 가운데 가장 세간의 이목을 끄는 인물로 연줄이 좋은 재벌에 대한 분노를 부추겼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부패 스캔들에 휩싸인 기업인을 종종 가볍게 처벌해왔다며 유죄 판결을 받은 많은 재벌을 사면해주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됨에 따라서 이달 말경으로 예상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오는 13일로 정해진 최순실 씨의 선고 공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일단 이번 판결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뇌물 수수의 공동 정범이란 점이 확인됨에 따라 두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디펜딩 챔피언인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를 꺾고 창단 이후 처음으로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LA 시간으로 어제 오후 3시 30분 미네아폴리스 US 뱅크 스테디움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이글스는 후반 터치다운을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패트리어츠를 41대 33으로 제압했습니다. NFL 시드 1번으로 슈퍼보울에 진출한 이글스는 1960년 이래 세 번째 슈퍼보울에 도전한 끝에 마침내 첫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또 시즌 전까지 은퇴를 고려했던 백업 쿼터백 니 폴스가 제52회 NFL 슈퍼볼 MVP에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30년 넘게 살면서 대학 교수와 지역사회 리더로 활동해온 방글라데시 출신의 이민자가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E에 체포됐습니다. 미국에서 40년 동안 거주하면서 영주권까지 받은 폴란드 출신의 의사가 최근 이민당국에 체포된 데 이어서 미국 사회에서 장기간 정착해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이민자들도 추방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미국에 20, 30년씩 거주한 이민자도 체류지위에 문제가 생기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의 체조 대표팀과 미시간 주립대 체조팀 주치의로 있으면서 265명의 체조 선수를 성폭행이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레리 나사르에게 징역 40년에서 125년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미시간주의 이튼 카운티 순회법원의 제니스 커닝엄 판사는 세 건의 별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나사르에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인 신뢰를 이들 소녀와 여성에게서 강탈해간 죄라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나서리의 형기를 모두 더하면은 최소 징역 140년에서 최고 징역 360년에 이릅니다. 한편 미국의 올림픽위원회는 나사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체조계에 묵인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8,0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불과 24시간 만에 6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CNBC 뉴스는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나흘 동안 세 번째로 8,00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상화폐들이 이처럼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선 이유는 각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 시작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미국, 일본 등에 이어서 인도도 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해 한국 내 가상통화 거래소를 최소 두 군데 이상 해킹해 2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일본에서 발생한 580억 엔 규모의 역대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한국 내 가상화폐 거래소 전산망을 완전히 장악해 수백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측의 예술단 본진이 한국 시간 6일 오후 5시경 선박인 만경봉호를 이용해서 묵호항에 도착합니다. 북측은 8일에 열리는 강릉 공연 기간 동안에 한해서 예술단의 숙식 편리를 위해 만경봉 92호를 이용하기로 남측에 통보해둔 상황이었습니다. 북측이 갑작스레 만경봉호 카드를 꺼낸 것을 일각에서는 예술단의 인원이 외부 사회에 노출되고 남한의 문화를 접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하겠다는 속셈인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날씨입니다. 입춘이 하루 지난 5일에도 극강 한파가 여전히 매미를 떨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계속해 유입되면서 기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훨씬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최강추위는 6일까지 이어져 아침 최저기온이 섭씨 영하 21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0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다음, 이번 주 남가주 날씨입니다. 한 주 내내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금요일까지 70도 중반에서 80도 초반 내외로 덥게 느껴지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 70도 초중반 기록하겠습니다. LA 다운타운의 현재 기온은 70도입니다. 함께하신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다우니 본점과 LA와 사우스베이 분점에서 봉사하는 가주장의사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윤복숙의 행복한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입니다.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신설 뷰티스쿨인 스트레이트펌 뷰티스쿨이 드디어 오픈하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미용과, 네일과, 그리고 스킨케어과로 세분화된 스트레이트펌 뷰티스쿨은 경험 많은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수강 후 취업을 보장합니다. 주정부 정식 인가를 받은 스트레이트펌 뷰티스쿨 오프닝 스페셜로 수업료 또한 저렴하게 마련했습니다. 유카와 세라노 스트레이트 펌 뷰티스쿨에 대해 더 자세한 문의는 213-387-3040, 213-387-304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등을 사 3호 관광의 2018년 크루즈 특선.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알래스카 크루즈. 지금 예약하시면 선착순에 한해 보너스를 드립니다.

다닐 때는 맞춰야 하고 물러나야 할 때엔 물러나야지 오르고 오르면 끝이 있듯이 내려올 때도 끝이 있다는 막막한 하루하루 힘들다면 하늘 한번 보고 힘껏 소리쳐 기회는 누구에게 다가오는 것 내게도 그럴 때가 올 거야 이왕이면 웃고 살면 행복해지고 기왕이면 웃고 살면 즐거워지고 영원히 힘들 것만 같았던 지난 일들도 돌아보면 추억 되겠지 지나간다 지나간다 지금 이 순간 때가 되면 돌아보면 웃는 날 온다 오늘도 힘차게 어깨를 펴고 가족 사진 보며 힘을 내 소리쳐 기회는 누구에게 다가오는 것 내게도 그럴 때가 올 거야 이왕이면 웃고 살면 행복해지고 기왕이면 웃고 살면 즐거워지고 영원히 힘들 것만 같았던 지난 일들도 돌아보면 추억 되겠지 지나간다 지금 이 순간 때가 되면 돌아보면 웃는 날 온다 오늘도 힘차게 어깨를 펴고 가족 사진 보며 힘을 내야지 지나간다 지나간다 지금 이 순간 때가 되면 돌아보면 웃는 날 온다 오늘도 힘차게 어깨를 펴고 가족 사진 보며 힘을 내 조항조의 때였습니다. 이왕이면 웃고 살자고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날씨만 좋은 걸로도 충분히 웃음이 나네요. 눈이 부시도록 투명한 아침 싱그러운 햇살 속에 잠든 너의 숨결 위로 묻어 나는 행복 별이 되어 바람이 되어 추억에 잠기며 어느새 잠에서 깨어 날 부르며 Yeah.

김용님의 부처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천년을 살리오, 몇백 년을 살다 가리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몇백 년? 요즘은 이제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하니까는요. 근데 이게 120세까지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사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요. 성민산삼 한방병원의 서영수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벌써 왔습니다. 오늘은 좀 늦게 오셨잖아요. 항상 일찍 오시는데 지금 막 도착하셨습니다. 예, 예. 자, 저희가 이제는 정말 120년까지 살 수 있다고 과학적으로 그런 얘기가 요즘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이, 그럼요. 네. 네. 근데 그냥 120년, 120세까지 건강하기엔 쉽지 않을 것 같죠, 박사님?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원래는 인간이 120년 살도록 그게 제작이 돼 있었던 기계예요. 세팅이. 네. 우리 몸의 적혈구가 120일 살고 그다음에 이제 파괴되거든요. 네. 그래 이제 다시 새 피가 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거 파괴되는 게 이제 간에서 파괴가 되는데 아니야, 비장. 네. 비장에서 파괴돼 가지고 간으로 옮겨져요. 간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하죠. 네. 하나는 소화기로 해서 저 소화제를 면에서 담낭에다 저장을 하고 담낭이 간 안에 있어요. 예.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절반은 또 정제를 해 가지고 중심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올라가면 심장으로 내보내져요. 네. 이게 재생이 돼서 올라가는 피죠. 근데 이거가 안 되면은 간이 열받게 되거든요. 네. 그럼 바로 심장이 열받게 돼요. 아이고, 예. 그럼 심장 열이 올라오면은 심장병이 생기죠. 예. 그러면 이제 가슴이 벌렁벌렁하기도 하고, 네. 누가 저 뭐라고 안 그러는데 놀래기도 하고, 예. 또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막 그러는 거죠, 지금. 예. 내 몸이. 예. 그게 그냥 심장열이 내려가지 못했을 때. 네. 이게 원인 분석은 이건 간에서 왔을 때. 근데 그건 또 소화기에서 오는 거거든요. 예. 소화기에서 간으로 해서 심장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위산이 또 과다가 되면은 바로 심장을 때려요. 네. 그러면 가슴이 왜, 저 옛날 어르신들이 가슴의 피라고 하죠. 예. 이 불로 지지는 것 그냥 하룻불 그냥 그 불로 네, 지듯이 네. 뜰면은 네. 베개를 안고 그냥 마당이고 뭐 뛸 때 굴르잖아요. 네. 그게 위산과다거든요. 아, 사실 위산과다도 무섭네요. 무섭죠. 그게 예. 바로 심장을 바로 때리거든요. 네. 이게 심장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발산하면 막 뒷목이 그냥 저 빳빳하면서 얼굴은 벌게지면서 눈이 땡그라지면서 그냥 공격적으로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죠. 네. 예, 이런 경우들은 이제 한방용으로는 심신불교고, 네. 양방에서 어떻게 길이 없어요. 체크업이 되질 않아요. 네네. 왜냐하면 기능상 문제이기 때문에, 기능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자가 공기 기자, 기운 기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고 아프고 하면은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데, 뭐 뼈가 부러졌다든지 많이 뭐 썩었다든지 이거는 엑스레이 나와요. 예, 예. 근데 썩기 전에 또 부러지기 전에 열로 해서 오는 것은 이 열은 기, 열 기운이거든요. 네. 기운은 엑스레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어느 것에도 걸리질 않아요. 예, 예. 그런데 환자는 막 머리가 터져 죽으려고 그러고 그냥 가슴이 벌렁이 터질 것 같고 숨도 못 쉬고 어깨가 막 빠질 듯이 아프고 병원 가면은 아무 검사상의 이상이 없으니까 네. 미국말로 you okay? 아무 이상 없다는 네, 거예요. 네. 근데 돌아 병원에 나오면 그 자리에 뜨면 다리 골이 빠진다고 골이해요. 이런 거는 심장열이 아래 배로 내려가지 못하고 상승했을 때 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상승해서 올라올 때 얘기니까 심장열만 내려주면은 또 거짓말 같지 안 아파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한 방에서는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죠. 심장열 내린다는 게 쉽지 않나요? 우리는 금방 알죠. 네. 제가 금방 하면 얼굴만 봐도 알아요. 네. 얼굴이 벌건 사람 있거든요. 네네. 그건 심장열 올라가거든요. 심장열이나 위장열이 올라오면은 간열이 올라오면 얼굴이 붓고 네. 눈이 노래지고 예. 조금 심해지면 얼굴이 누렇게 뜨고 황달이 오죠. 네. 그러면 우리는 얼굴 색깔만 봐도 그건 위장에서 오는 거거든요. 네. 태음에는 대장에서 오고 뚱뚱한 사람은 대장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저 윤 선생이나 나 같은 사람들은 위장에서 와요. 네. 그냥 소화기가 안 좋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소화기만 다뤄주면 돼요. 소화제만 열심히 한약으로 잘 먹으면 병이 없어요. 네. 근데 대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랫배가 차가우니까 이 일반 약으로는 오적산을 먹여야 돼요. 배를 덮여줘야 돼요. 예, 예. 배가 뜨뜻하면은 심장열이 밑으로 내려가요. 네. 우리는 소화기가 좋은 사람이나 배가 뜨뜻한 사람은 병이 없어요. 예. 나 보러 올 일도 없고 네. 병원에 갈 일도 없고. 예. 근데 이제 나한테 맨날 와서 매달려야 되고 병원에 가서 매달려야 될 사람들은 심신불교. 심장열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심장에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지 못하면은 다 거꾸로 되는 거예요. 네. 심장 열이는 우회로 올라가면서 병을 만드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또 뻑적지근하고 뭐라 그래요? 그냥 까딱하면 가래 올라오고 내려가지 못하면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뒷골이 패고 머리 꼭지가 그냥 터질 듯이 아프고 양쪽 머리는 띠로 꽉 졸라 맨 듯이 아프고 이게 심장 열에서 오는 거거든요.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려고 하네요. 네. 그걸 갖다 딱 간단한 거는 아랫배를 덮여주면 다 해결이 되고요. 네. 그러면 저한테 오면은 아랫배에다가 뜸 뜨는 자리가 일곱 군데가 있어요. 네. 이게 우리가 사는데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있잖아요. 네. 일주일이 있어요. 네. 우리 얼굴에도 일주일이 있어요. 네. 자, 눈은 간으로 가죠. 네. 간, 목이니까 목요일이고 네. 코는 폐, 금이니까 금요일이고 네. 또 입은 토요일이고 예. 혀는 화요일이고 예. 그다음에 귀는 수요일이고 네. 근데 이 날일 있잖아요. 네. 일요일은 날일자 해 예, 예. 양은 일요일이고 네. 월은 달월이고 네. 이게 목화 토금수에서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는 게 그게 일주일이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일로 홀화 수목금토가 다섯 개의 장기가 춥고 더웠고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게 우리 사는 일상생활이거든요. 재밌네요. 이렇게 또 요일로 비교를 하시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간은 목성이니까 저 비위는 토성이고 그러면 중앙토거든요. 윤선생하고 나는 토, 중앙토가 약하게 태어났다. 소화기가. 예.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뭐 사례가 깊고 뭐든지 이 따지는 것 좋아하고 정확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생각을 하니까 비위가 상하는 거예요. 피곤해. 그래서 맨날 소화기가 모자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소화기는만 잘 먹으면 돼요. 네. 그럼 벽사단 먹으면 되고. 아, 벽사단이요. 그런데 네. 이제 기운이 없어갖고 힘들 네. 때는 금목단을 먹고. 네. 그러니까 이 금목단 벽사단이 틀린데 재료가 틀린가요? 전혀 틀리죠. 오. 예.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산산 금목단 도인 벽사단 이렇게 네. 이제 이름은 또 틀리네요. 네. 그럼 어떤 분들이 금목단 드시고 어떤 분들이 벽사단 드셔야 되는지. 네. 금목단 드셔야 될 분은 심장하고 신장이 약하신 분들. 네. 맨날 기운이 없고 이 기운이 없어 가지고 장 2층 올라가기도 숨차고 힘드신 분들, 네. 또 산에서 내려오기 힘드시는 분들, 그리고 그냥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힘을 못 쓰게 아프신 분들, 네. 그러니까 눈알이 막 튀어나오려고 그러고 가래가 맨날 올라오고 이 정신이 어질어질하고 이러신 분들은 금옥단을 먹으면은 심장 열을 아랫배로 끌고 내려가 버려요. 네. 아랫배로 내려가면은 아랫배는 차가운 기운이 갈 데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라가야죠. 예. 그럼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심장열이 식어버리죠. 예. 이게 심장열을 식혀주고 신장냉을 덮여주면 순환이 되면은 그 중간에 횡경막에 간하고 위가 있어요. 네. 간하고 위가 소화기 일을 잘하니까 변도 잘 보고 소변도 잘 보고 예. 잘 먹고 그럼 병은 없는 거예요. 예. 이걸 대표적인 약이 금옥단이고 네. 근데 이제 소화기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변비 아니면 설사 아니면 눈알이 좀 뻐근하고 얼굴이 맨날 뭘 여드름도 나고 종기도 나고 붉었다 파랬다 하시면서 답답하고 네. 이런 분들은 위산과다 이게 소화기 문제 있거든요. 예. 그때는 벽사단 먹으면 또 거짓말같이 내려가요. 네네. 근데 이런 약들이 뭐게 뭐냐면 산삼을 주제로 하고 있거든요. 예. 산삼은 어떤 얘기냐면 오장육부에 허증은 다 다스리는 약이라고요. 네. 그래서 또 거기에 녹용이 들어가거든요. 녹용이나 산삼이나 몸에서 첨가되는 약에 따라서 음양을 다 조절을 해요. 네. 이게 산삼 금옥단이나 산삼이나 도인벽사단은 남녀노소가 없어요. 노약자는 무조건 먹으면 돼요. 건강한 사람은 먹을 필요 없고요. 네. 이게 건강한 사람이 먹어주면 또 몸에 면역체를 만들으니까 병 예방 차원에서 기가 막힌 약이거든요. 네, 네. 예. 자, 그래서 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지금 산삼 금옥단 도인 벽사단만 그 본인한테 맞게 드시면은 또 효과 보실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다 산삼이 주 원료이다 보니까 가격이 궁금해요. 네,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게 네. 한 재가 100개인데 네. 석 달 열흘 먹어요. 네. 하루 한 개씩만 먹으면 돼요. 그게 12,000불이에요. 와, 네. 네. 근데 그게 산삼이다 보니까. 네. 네. 그 뭐 저 중풍이 왔다든지 뭐 치매가 왔다든지 이러신 분들은 무조건 먹어야 되는 약이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뭐 허리가 아프다 머리 아프다 골 때린다 이게 조금씩 부분적으로 오는 것은 10개만 먹어도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개씩 나누면 1200불이 되죠. 예, 예. 1200불도 이제 되게 어르신들이 힘이 없어서 잡수셔야 될 약인데 네. 또 돈이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설 때도 되고 그러니까 예. 그 이제 400불씩 네. 10분한테만 해드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운 좋을 때는 좀 늦게 와도 되는데 네. 운 없을 때는 좀 그럼... 11번째 오신 분들은 이제 다음 때 기다리셔야 아이고. 되니까. 예. 자, 그래서 혹시 산산금옥단, 도인벽사단 이건 나도 한번 먹으면 나한테 딱 좋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성민산삼한방병원 우리 서영수 원장님께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213-503-3304 213-503-3304로 전화하셔서 금옥단, 도인벽사단 이거 한번 이번 기회에 드시고 또 아니면은 또 왜 부모님께 이제 항상 뭐 우리 부모님들이 다 건강하신 분들 별로 안 계시잖아요. 네. 예, 다 항상 이런 저런 약 많이 드시는데 또 이제 설 명절 맞아서 한번 이런 거 드셔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213-503-3304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냥 생산삼, 산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네, 예. 그게 이제 공동 구매 기간이 지나버렸거든요. 아, 끝났어요. 네. 예. 3,000불짜리를 1,000불에 살 수 있는 그 기간은 다 끝났어요. 네. 이제는 3,000불 다 내셔야 되니까. 아이고. 네. 근데 이제 아차 놓쳐버리신 분들의 두 분만 네. 3,000불짜리 1,000불 해드리고 네, 예. 4,000불짜리는 옛날에 팔렸고 네. 5,000불짜리는 두 개 있는데 네. 두 분만 해드릴 거예요. 아, 그럼 그런 거는 어떤 사이즈가 어느 정도 양이 어느 정도나 돼요? 네. 거기에 이제 무게는 450g 나가요. 예. 뿌리 숫자는 저기 뭐야 40개에서 45뿌리 그 정도 돼요. 네, 사이즈는요? 네, 사이즈가. 네. 그러니까 상당히 굵죠. 굵고. 그리고 예. 이제 5,000불짜리는 네. 많이 커요. 예. 네, 그거는 이제 450g에도 뿌리 숫자는 25뿌리, 네. 한 30뿌리 그 정도 돼요. 예. 엄청 커요. 네. 그거는 이제 1,800불? 아니, 100불 더 깎아요. 1,700불. 이게 두 분밖에 해당이 안 되시니까 빨리 오셔야 되고요. 네네.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신 분들은 5,000불 다 내셔야 돼요. 아이고. 네. 예, 이 산삼 관심 있는 분들은요, 오늘 한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13-503-3304, 213-503-3304를 전화하시면은 우리 소영수 원장님 휴대폰이에요, 이거. 213-503-3304로 직접 통화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구정 특별로 네. 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산삼 녹용 대보탕이 있거든요. 네. 산삼도 들어가고 녹용도 들어가고 그게 일반 약보다 한 5배가 양량이 많아요. 예. 산삼 녹용 대보탕이거든요. 그걸 잡수시는 분 다 효과를 봐요. 네. 근데 이게 1,500불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내가 세일할 때마다 500불 해드렸는데 네. 요번 이제 설날이니까 네. 딱 10분만 해드릴게요. 네. 그것도 300불에 해드릴게요. 아이고, 이거는. 네네. 그러니까 보약 한제 드시는 거죠? 보약 한제인데 그게 한 두세 제분, 한 두 배, 세 배가 많아요. 네. 양량이. 네. 내가 엄청 산삼 녹용을 넣으면서 거기다가 네. 보약을 갖다 넣어놨으니까 네. 이것도 남자, 여자, 어린 애들까지 먹으면은 네. 성장탕이 되고 어린 애들은 네. 어머니가 드시면은 간하고 신장으로 가요. 네. 그래서 이 머리가 좋아지시고 네. 남자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잡수시면 또 정력이 좋아져요. 아이고. 그러니까 예. 누구든지 그 잡수시면 되니까 네. 저번에 한번 저 방송을 한번 했더니 네. 한 분이 다섯째를 사가신 적이 있는데 혼자 드시려고요? 식구들 혼자 먹기 미안하잖아요. 그러시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선착순이니까 10분. 네. 10분만 해드릴게요. 300불씩. 네. 네. 근데 요거는 이미 다 다려서 주시는 거니까는 네. 드시기도 편하시겠네요. 네. 예. 그냥 잡수기만 하면 돼요. 네, 네. 아침, 저녁으로. 네. 네. 근데 저, 여기 로컬 계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우송하게 되면은 네, 네. 아주 저 그라운드면은 조금 받고. 네. 근데 하와이는 좀 그렇죠. 운송비가 조금 들죠. 비싸니까 좀 운송비는 주세요. 네. 네. 자, 213-503-3304, 213-503-3304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제 생산삼이나 또 이 금목단, 벽사단 또 아니면은 그 산삼 녹용 대보탕까지 좋은 기회, 그 좋은 가격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드시고 건강들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503 3304 우리 서영수 박사님께 직접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설날에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잘못도 있었지만 내 잘못이 너무 컸어요. 시간 지나 버렸지. 그대를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그대를 어디서라도 먼 발치에서라도 꼭 한번 보고 싶어요. 가슴 시린 그 이별 후 사랑의 몸살을 알았던 날 그대 잘못도 있었지만 내 잘못이 너무 컸어요. 꼭 한번 보고 싶어요. 네, 이명지의 보고 싶어요였습니다. 자, 행복한 라디오 1부는요. 보약 중에 보약, 원기 회복에 좋은 천호식품의 녹용홍삼 헬스코리아,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똑똑한 한국일보 스마트폰 앱, 한국일보 US 앱에서 함께해 주셨고요. 잠시 후 2부 준비하겠습니다. 소천사보험 메디케어 전문가 구영순입니다.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처음 받으실 분이나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또는 메디케어와 메디칼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은 파트시나 우대플랜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병 있는 분은 특별 가입 가능합니다. 실력 있고 경험 많은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구영순 213-595-4700 213-595-4700. LA 필하모닉이 오는 2월 25일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피아니스트 다니엘 트리포노프와 세르게이 바바얀과 함께합니다. 지난 가을 뉴욕타임즈는 26살의 트리포노프를 가리켜 피아노의 거장일 뿐 아니라 비상하고 사려깊은 예술가라 격찬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공연엔 트리포노프의 은사이자 그래미 어워드 위너인 바바얀이 함께합니다. 이 좋은 공연의 티켓 구입은 lafil.com에서.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손님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모시는 강남회관에서 계절의 별미이자 깊은 맛을 자랑하는 전골을 소개합니다. 해물이 가득한 해물전골, 쫀득쫀득한 양과 곱창의 환상조합 곱창전골, 강남회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오뎅전골. 지금 강남에서 따뜻한 가을 정취를 느껴보세요. 완벽하게 준비된 강남회관 패티오에서 각종 스포츠도 즐기세요. 323-937-1070 강남회관. 아이디어 상품전 마이코 백화점. 피부 가려움증, 건조, 칸디다성 지병 고생하시죠? 카소 칸티큐 천연세제 에센스 한 번에 해결. 천연 고로쇠 수에 100% 가립 미네랄, 비타민, 칼슘, 칼륨, 철, 마그네슘 풍부, 당뇨 혈압 개선, 골다공증, 키성장, 하루에 3g 복용. 만번 재사용 달팽이 손 먼지 제거, 7번 재사용 빨아쓰는 항균 살균 기능 세세미. 마이코 백화점 LA 323-734-1234 구현아파 714-690-1234 마이코 백화점.